발자국마다 나의 눈물 흘러 고였어. 서러운 눈물 흘려보냈지만 찾진 않았어. 그냥 살다가 그대가 곁에 없으니 이별을 깨달았어. 돌아보면 아주 멀리 가진 않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. 발자국 세월 속에 흔적도 없네. 너를 잃은 내가 아쉬워. 서러운 눈물 찾진 않았어. 그냥 살다가 그대가 곁에 없으니 이별을 깨달았어. 그대가 켜